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연구사 장수웅은 17일 제명을 다산 자들의 가소로운 녹돌이 이런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최근 미 국무성 북조선 인권특사 로버트 킹이 서울에서 남조선 괴뢰들과 북조선 인권협의체 제2차 회의와 토론회라는 것을 보여놓고 인권 문제가 북조선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라느니 북조선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대북조선 방송과 같은 정보 유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느니 뭐니하고 횡설수설했다고 하면서 킹의 이러한 인권 훈시질은 우리와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패한 오바마 패당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각도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수많은 도시들에서 인종 문제, 이주민 문제 등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고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 속에 사회는 심히 분열되고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하면서 론평은 상존에게 결코 짝지지 않는 인권유린의 왕처인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하늘에 닿고 수백만의 촛불 항의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남조선 땅에서 미국이 주제넘게 인권 모의판을 보여놓은 것은 해괴망측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킹이 그 누구의 인권 개선을 니언불리어도 타고 있는 것은 북조선 인권특사라는 괴상한 감투를 뒤집어쓰고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린다는 비난을 피하고 밥벌이를 해버리는 필요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제 아무리 우리의 인권 문제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해도 인민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참다운 인권을 최상의 높이에서 누려가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은 그 무엇으로서도 가리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